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만큼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믿고 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사실도 믿지만 지옥이 있다는 사실과 또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종종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많이 잊혀져서 가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옥에 관한 메시지이기도 한데 그만큼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바로 것이 바로 지옥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지 죄와 심판에 통한 지옥 형벌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회개와 부흥이 일어났던 그러한 것은 언제나 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였습니다. 1700년도 초에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펼친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반하는 자는 무서운 불에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불은 구덩이가 불로 소금칠을 하는 불일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반하는 자는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가라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자기가 앉아 있었던 의자를 잡아당기고 의자 위로 올라가는 등 난리가 났었습니다.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발이 미끄러져서 지옥불로 들어간 듯한 강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설교가 바로 그 유명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이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설교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심판을 통한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며 그 무서운 심판 앞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6절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지만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쓴 배경과 함께 이해한다면 조금 더 보다 정확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26절과 27절의 말씀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이 말씀인데 여기서 진리를 받은 지식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본문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구원을 얻게 된 참된 신자라고 말한다면 구원을 받은 참된 신자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후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구원을 얻고 난 후에 죄를 한 번도 여러분은 안 지으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육체에 속한 이상 육체의 소욕에 따라 또 죄의 본성에 따라서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 지옥에 가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구원을 절대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는 참된 신자라면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멸할 맹렬한 불에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픽스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을 약속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한번 얻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이 참된 신자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나오는 이 맹렬히 타는 지옥에 대한 것은 너희가 만약 예수님을 배신한다면 지옥에 갈 거야라고 가정하면서 그에 대한 경고나 위협으로 보는 것 또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아는 지식,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받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임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들을 향한 경고인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침례도 받고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또 주의 만찬도 하고 외형적인 모습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실제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 아니고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핍박이 오니까 이때 당시에 어려움이 핍박이 오니까 금방 너희들이 그 신앙을 버리고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유대교로 다시 개종하려고 하느냐, 그것들은 너희들이 그동안 참되게 거듭나지 못하고 참되게 예수를 믿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와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거듭나면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그 믿음에서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가 다시 어떻게 그 옛생활로 그 모습으로 그 더럽고 추악한 길로 그 죄악의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핍박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유대교로 너희들이 함께 예배는 드리고 있어도 참되고 진실되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핍박이 올 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의 신앙은 처음부터 진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회 없이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해 보세요. 다시 우리가 죄를 한 진리를 하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고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26절에 짐짓죄를 범한다는 것은 무지나 실수에 의한 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 그 용서가 무엇인지 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29절에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거절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즐거워하며 성령의 역사를 욕되게 하는 자가 더 큰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러면 이 구약의 법을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두세증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지금 이때 당시에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동하면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기독교와 교회를 멸시하고 또 조롱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무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예 처음부터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했던 사람들이 더 그렇게 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봤는데,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의 신앙이 그의 고백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는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어려움이 올 때인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참되고 진실한 고백인지는 우리에게 환란이 왔을 때 그 환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주는 핍박과 환란이 다가올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30절을 말씀해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그 죄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후에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쟁, 고난의 큰 싸움 가운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환란과 핍박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 가운데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미국에 10년 가까이 사는데도 아직도 이 빨리빨리 병이 낫질 않아서 병원이나 관공서에 가서 기다릴 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가운데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랬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왜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또한 두 번째는 35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왜 인내해야 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또 꼭 그 가운데 꼭 탈이 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 가운데 그 약속의 땅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것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또 잘못된 방법들로 우리가 인도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가 하면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기다려도 아무 상을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 주님이 다시 올 때 잠시 잠깐 오면 다시 오실 그가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1차 독자인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란과 핍박이 있을 때 너희가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절하면 너희들의 신앙은 가짜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클 것이다 라고 권고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참된 신앙은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신앙. 시간이 지날수록 뒷걸음치고 물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38절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그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그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살아계시기, 그리고 반드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그분이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고 계시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